Blackpink in your area. Blackpink in your area. Being a bad girl, I know I am. And I'm so hot, I need a fan. I don't want a boy, I need a man. Click, clack, bada bing, bada boom. 문을 박 차면 모두 날 바라봄. 굳이 애써 노력 안 해도 모든 남자들의 코피가 팡팡팡 팡팡 바라바라 팡팡팡. 지금 날 위해 축배를 짠짠짠. Hands up, 내 손에 바라 full of honey. 네가 말로 만졌던 게가 나야 Jenny. 촘촘한 불빛은 날갑다고 도네. Black to the pink 어디서든 특별해. Oh yes, 쳐다보 눈물 gonna wanna dance. Like 따라라라란단 따라라라란단 불도 down. 좋아 이 분위기가 좋아 좋아 난 지금 네가 좋아 정말 반했어 오늘 밤 너와 춤추고 싶어 Bombaya. Rambo.